코로나 물리칠 수가 있어 다 같이 기운 내 파이팅 코로나로 힘이 들죠 너도 나도 걱정이지 힘을 내자 기운 내자 이 또한 지나갈 때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세정제로 깨끗이 손 씻기를 하고 코로나 증상이 보일 때는 1339로 전화해 슬기롭게 지혜롭게 코로나를 물리치자 마음 모아 힘을 모아 모두 파이팅 박차고 일어나 외쳐봐 한두 번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자 1, 2, 3 줄을 보 세상 속에 비틀거려도 기억해 누구라도 걸어마는 거지 하나를 잃어야만 하나를 얻지 어찌나 멋진 그대들이지 잊지마 언제나 파이팅 코로나 코로나 이겨낼 수가 있어 다 같이 힘을 내 파이팅 코로나 코로나 물리칠 수가 있어 다 같이 기운 내 파이팅 코로나로 힘이 들죠 너도 나도 걱정이지 힘을 내자 기운 내자 이 또한 지나갈 때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세정제로 깨끗이 손 씻기를 하고 코로나 증상이 보일 때는 1339로 전화해 슬기롭게 지혜롭게 코로나를 물리치자 마음 모아 힘을 모아 모두 파이팅 코로나 코로나 이겨낼 수가 있어 다 같이 힘을 내 파이팅 코로나 코로나 미칠 수가 있어 다 같이 기운 내 파이팅 슬기롭게